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3.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8월 8월 2. 짧아요 짧아요 3. 시작돼요 시작돼요 4. 방학 계획 방학 계획 5. 좋겠네요 좋겠네요 6. 끝났지요 끝났지요 7. 바닷가 바닷가 8. 편리합니다 편리합니다 9. 휴일 휴일 10. 별 계획 없어요 별 계획 없어요 11. 몇 시쯤 가실 거예요? 몇 시쯤 가실 거예요? 12. 계획합니다. 계획합니다. B. The first time, repeat each phrase, paying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The second time, you will hear only one member of each pair.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끝났어요. 끝냈어요. 끝났어요. 2. 계획했어요. 계획하세요. 계획했어요. 3. 싸겠어요. 쓰겠어요. 쓰겠어요. 4. 벌 거예요. 멀 거예요. 벌 거예요. 5. 못 갔지요? 못 봤지요? 못 봤지요? 6. 시작했어요. 시작됐어요. 시작했어요. 7. 8월 8일 8월 8. 잘까 해요. 찰까 해요. 찰까 해요. 9. 놀러 갈까 해요. 노래할까 해요. 놀러 갈까 해요. 10. 가실 거예요? 같이 갈까요? 가실 거예요? 11. 돈을 벌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벌면서 12. 바닷가예요. 받을 거예요. 바닷가예요. C. Listen to the taped conversation between Eugene and Minji and circle the correct answer. The conversation is read twice. 민지 씨, 오래간만이에요. 유진 씨, 안녕하세요. 학기 말 시험 다 끝났죠? 아니요. 이번 금요일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수요일에 다 끝났어요. 좋겠네요. 집에는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갈 거예요. 민지 씨는 언제 가세요? 저는 이번 토요일에 가요. 그럼 이번 금요일 시험 끝나고 스티브랑 마크랑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금요일 저녁에는 별 계획이 없는데. D. Listen to the conversation. Complete the summary by filling in the blanks. 스티브 씨, 다음 월요일이 휴일인데 뭐 할 거예요? 글쎄요. 별 계획 없어요. 잠이나 잘래요. 그동안 학기 말 시험 때문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민지 씨는 재밌는 일 있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가요. 아, 그래요? 좋겠어요. 스키장에서 얼마나 지낼 거예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거예요. 스키 잘 타세요? 아니요. 잘 못 타요. 참, 스티브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스키 신발을 하나 사야 되는데 같이 백화점에 안 갈래요? 몇 시쯤 갈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2시 반이 어때요? 네, 좋아요. E. Listen to the narration as it is read and complete the table.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한국은 겨울방학이 짧고 여름방학이 깁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유진이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성희는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갑니다. 스티브는 룸메이트 마크하고 등산 갑니다. 민지는 집 근처 책방에서 일을 할까 합니다. 돈도 벌어서 좋고 집에서 가까워서 편리합니다. F. Michael has received a letter from his friend Steve in Seoul. Listen as the letter is read and fill in the blanks. 마이클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바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학기라서 좀 힘들었지만 기숙사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호주에서 온 유학생 마크입니다. 마크는 동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여름방학은 짧지만 겨울방학은 아주 깁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여러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집 근처 책방에서 일도 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여행도 할까 합니다. 다음 주는 기숙사 친구들하고 등산하러 갑니다. 서울 근처에는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0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스티브. G.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in Korean and choose the English equivalents. 1. 바닷가에 놀러 갈까 해요. 2. 이번 방학에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3.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합니다. 4. 날씨가 춥지만 저는 운동하고 싶어요. H.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in Korean. 1. 작년 겨울방학 때 뭐 했어요? 2. 이번 여름방학 계획이 뭐예요? 3. 휴일에 보통 뭐 하세요? 4.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하세요? 5. 저녁 먹고 나서 보통 뭐 하세요? 6.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3.